cara mu cinta kaborin dima nubul mitko salan mario간다 가시님 멀리 없건만 이 한밤도 못할 사랑을 믿었던 죄로 상한 가슴 홀로 안고 이 밤